꽃잎처럼 고운 그대는 이제 내 곁을 떠나야 하네. 입가에 미소는 슬픔을 감추지만 이슬처럼 맺힌 눈물 따는 보았네. 안녕이란 한마디 서로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며 돌아서 있네. 하늘엔 그날처럼 별들은 빛나는데 그대는 이제 내 곁을 떠나야 하네. 다시 또 더 깊은 사랑이 있는 곳에 그대여 머물어 슬픔을 잊어다오. 어제의 우리는 이제 끝나버린 것 그대여 해맑은 내일 가다오. 아침 이슬 머금은 꽃잎처럼 고운 그대는 이제 내 곁을 떠나야 하네. 입가에 미소는 슬픔을 감추지만 이슬처럼 맺힌 눈물 따는 보았네. 그대는 이제 내 곁을 떠나야 하네. 입가에 미소는 슬픔을 감추지만 이슬처럼 맺힌 눈물 나는 보았네.